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엉덩이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.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